왜 그렇게 쳐다보나요? 아무 말도 건네주지 않고 나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oh, 그대여 왜 그렇게 가까이 와요? 아직 우린 모르는 게 많죠. 나 그대보다 불러야 하죠.